스타트 유어 업. 매주 월요일 당신이 몰랐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기는 스타트 유어 업입니다. 스타트 유어 업은 포화 시장 속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저 혹시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직거래 앱 당근 마켓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근마켓을 애용하시나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저는 처음 당근마켓을 이용해본 후에 거의 새 것 같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혜성처럼 등장해 어느덧 중고거래의 절대강자가 된 당근마켓. 그 시작엔 누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근마켓의 두 아버지는 김용현, 김재현 공동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카카오까지 가게 됐는지 먼저 김용현 대표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김용현 대표는 어릴 적부터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유통업계에 종사하셨던 아버지를 보고 유통사업의 꿈을 키웠지만 2003년 삼성물산 입사 후 인터넷의 발달로 유통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보이자 이직을 결심합니다. 김 대표는 이번엔 네이버의 기획자로 입사해 기획 총괄 임원을 보좌하는 스텝으로 일하게 돼요. 그곳에서 임원에게 접수되는 모든 기획 보고서를 관람할 수 있었고 기획자의 자질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현 대표는 네이버 지식인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이폰이 한국으로 진출하며 열린 모바일 시대에 주목했습니다. PC의 나라의 스마트폰의 등장이라 애플의 한국 진출로 시장이 크게 변화할 것을 예상한 김 대표는 시장을 개척하는 카카오로 이직하고 그곳에서 플러스 친구 메뉴를 만드는 등의 경력을 쌓습니다. 김재현 대표 역시 국내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김용현 대표와 마찬가지로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8비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보며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을 접했다고 해요. 이후 학업과 취업을 반복하던 중 네이버에 스카웃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폰의 등장이 그만큼 혁신적이었던 걸까요? 김재현 대표 역시 아이폰이 등장하며 시대가 변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폰 국내 출시에 맞춰 네이버에 과감히 사표를 제출하게 돼요. 이후 대학 동기들과 싱크리어즈를 창업해 쿠폰 모아 포켓스타일 등의 브랜드를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나임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인 적 있어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자신감 넘치던 김재현 대표의 능력을 알아봤는지 지역 이벤트나 업체의 광고를 카톡 안으로 끌어다 놓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김재현 대표의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특별팀에서 드디어 김재현 대표와 김용현 대표가 처음 만나게 돼요. 그동안 카카오 플레이스라고 불리던 카카오의 서비스는 처참히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특별팀도 끝내 해체하게 되죠. 하지만 이 경험은 훗날 당근마켓의 초석이 됐습니다. 특별팀 해체 후 방황한 넌 두 대표는 회사 안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중고거래 게시판에 주목했고 단 2주 만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서비스인 판교장터를 출시합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판교장터는 회원들의 배우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 경로를 확장했고 지금의 당근마켓으로 이어졌어요. 김재현, 김영현 대표는 처음부터 당시 중고거래 플랫폼계의 1인자였던 중고나라를 이길 생각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들은 중고거래보단 같은 동네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역 플랫폼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쓰는 돈이 전체의 50%가량 되는 매우 큰 시장임에도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역설적이게 온라인화가 가장 덜 돼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들은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구인구직 정보 등 온라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동네의 모든 생활 정보를 취급하는 하이퍼 로컬을 목표로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표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전해졌는지 당근마켓은 곧 큰 사랑을 받았고 현재 기업가치 3조 원을 달성한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의 인당 월평균 당근마켓 방문 횟수는 자그마치 64회라고 합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씩은 당근에 들어가는 거죠. 또한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2,100만을 넘기며 전국적으로 1가구 1당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웃, 뜻밖의 친구, 일상의 영웅을 만나 당신의 근처에서 따뜻한 일상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은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중고거래 당근마켓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할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예술, 기술의 김혜인, 저는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